물새 가슬피 울며 강바람이 쓸쓸하게 물결 따라 불어오는데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 사람 슬픈 사연에 슬픈 사연에 이 밤도 목이 메인다 가고 세월 따라 굳은 금행새 하늘 멀리 사라졌는가 언제까지나 가슴 속에 잊지 못했어 오늘도 흐느껴온다